like a pumpkin. 이 모든 맘을 나도 채울래. 펼쳐 있던 밤까지 내 향기 가득하게. Like a pumpkin. 언제라도 사라지지 않게. 네 곁에 항상 있을래. Oh let me stay with you. 3, 2, 1. 설레 흔들흔들 조금 설렌 듯한 너의 향기. 시간이 멈춘 것처럼.